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생각해 볼 제목은 선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와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진 목적에 부합한 상태에 있는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각자 각자 존재하고 그 개별적인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연결을 시키셔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영광을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광희, 스플렌더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고 있는 상태가 선한 상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 세계 속에서 잘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된 상태와 피조물이 행복을 느끼는 상태가 완전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그 상태와 인간이 각기 그 자리에서 한없는 만족을 느끼는 상태가 동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행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인간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천지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붙들고 계시고 그것들을 움직이시고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해와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들,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되고자 하는 그 이해와 의지,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복종했고, 그리고 그 복종 속에서 어떠한 고통도 인간이 느끼지 않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근본적인 정체는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치의 최고의 기준이 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 그가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가치 판단을 내릴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자기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자신의 행복이 모든 피조물의 절대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창조의 목적에 돌아가는 것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엄청난 갈등이 깃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이탈되고 도망가는 그 치열한 반역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 보려고 애를 썼고 또 자기 중심으로 이 온 우주를 생각하려고 애써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악된 삶입니다. 죄악된 삶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참된 가치, 인간이 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커다란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에 불변하는 목적이 바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선악을 재는 기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래의 창조에 놓으신 이 창조 세계의 목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선한 의도와 계획, 그것이 바로 이 선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선이 충족되는 곳에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교회 직원들과 교역자들은 정신없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6월, 7월경서부터 저와 교역자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년도에 대한 계획들이 머릿속에서 회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공간들이 재배치되고 교회의 시스템들이 새롭게 구축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교회 이곳저곳을 손보고 또 어떤 공간들은 새롭게 고쳤습니다. 고쳐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해서 야 이게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럼 생각보다 훨씬 돈도 덜 들어가고 깨끗하게 고쳐졌구나. 근데 아주 만족스럽고 야 참 좋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6월부터 세워놓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에 맞게끔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만족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완전히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드러내는 상태가 선한 상태이고 그 선한 상태 속에서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빛비추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창조의 목적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장기를 끊임없이 떼어주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 많은 재산을 이 세상을 위해서 기탁하고 죽으면 우리는 선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선한 삶을 살기 싫어도 남들은 그런 선한 삶을 많이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또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은 단지 나 하나가 여전히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또 가치의 기준이 내 만족이 되는 상태에서 베푸는 부분적인 선, 이웃을 위한 어떤 혜택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존재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온 이 창조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고 도전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본성 속에 이미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어느 순간에 이 온 우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진리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온 우주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비로소 선한 목적으로 돌아가는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은 부분적인 가치가 있는 자기가 여전히 온 우주의 중심이 된 상태에서 행하는 선이 아닙니다.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은 피조물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커다란 의무이고 자기도 그렇게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도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선한 삶입니다. 선한 삶입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주 명료한 지성이 필요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으며 그리고 그 많은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한 사람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 명료한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깊이 어차피 자신이 한낱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정해놓으신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날 한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저히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창조의 목적으로 내가 돌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뭘 느꼈죠? 그 십자가 앞에서 느낀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또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안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알았었는데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알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정말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만족되기를 원하는 욕구 자체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굴복된 욕구가 아니라 그 목적을 거스리는 욕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창조에 부합하는 욕구는 아무리 무한대로 가져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싶다. 그 아무리 그런 욕구를 많이 가져도 그게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진실한 신자가 되고 싶다. 주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난 아직도 만족할 수 없고 난 이 정도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탐욕이라고 말씀 안 하죠.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싶다. 이 열망이 아무리 커도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욕망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근심이시죠. 그러나 신앙이 떨어지면서 이 자신 속에 일어나는 죄의 작용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욕망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인간은 점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고 창조의 목적을 이탈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 결과는 너무 그 결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피조 세계를 직접 다스리는 실질적인 제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자기가 돌보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과 같은 한 일부분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뭐 나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창조의 목적을 이탈하는 어떤 욕망을 가슴에 품기 시작했을 때 자기의 위치가 전혀 만족스러워지지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에 의하면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주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셨지만 거짓말이다. 따먹어라. 그래야면 너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정해놓으신 목적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창조세계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족할 수 없게 되자 자신 속에 강렬한 욕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더 많은 행복을 얻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그 창조의 자리에서 이탈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들어온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노도와 같이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온 땅을 뒤덮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는 모두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아내와의 관계도 박살이 났습니다. 자신에게 순종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며 복종하던 자연은 이제 우리 인간을 하찮은 피조물로 취급하기 시작했고 온 피조세계 속에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결속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려 놓은 그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의 위치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손으로 티끌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피조물이 범죄해서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탈해서 살아가며 불행해졌었다. 그런데 그 불행한 나를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내가 현재적으로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면은 그 창조의 목적을 이탈할 수 없어. 이탈하면 그 즉시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벗어나다가도 다시 창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많은 쓸데없는 욕망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욕망들이 사라져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 욕망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 벌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고 애쓰는데 버세요. 버시는데 돈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 그렇다고 없으면 행복한 건 물론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뭐 술 한 병에 몇 천만 원씩 주고 먹고 이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심장 가진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내가 파내줄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그런 생각, 뭐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보지도 못했지만은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나? 어차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다고 칩시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극단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요. 왜? 자기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만족이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 가지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위력 있는 게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 다 해요. 뭐든지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세계에 있는 그 부자들이 살아가요. 더군다나 이렇게 신앙이 없고 정신이 바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미친 듯이 살아가요. 뭐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분에 넘치는 그런 너무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왜? 첫째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이고 또 교회에서 그거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찾아갈 거야. 찾아가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우리 신문에 나왔나 어느 자매 그런 어느 지체가 간증한 설교 시간에 별로 설교를 잘 못 들었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만 생각이 났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계속 자기를 찌르더래. 줄거리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 아니 그 남자가 돈을 많이 벌으면 그거 가지고 바람을 필 거예요. 아니면 요정을 다닐 거예요. 어? 아니면 무슨 뭐 화사스러운 세계 여행을 할 거예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쓸데없는 거라 이거죠. 어? 내가 그래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많이 벌어라. 왜? 남줘야 하니까. 남줘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창조의 목적대로 안 써. 근데 신앙이 있는 여러분들은 쓴다 이거예요.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응? 그래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런 그 삶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사는 것은 당장은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행복할 것 같은 행복할 것 같으냐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방탕하게 살 수 있어요. 살아보십시오.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한번 보십시오. 그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죽기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냥 죽기까지 그냥 하나님이 심판에 이르도록 내버린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서 보세요. 이 특별히 가장 걸리는 문제가 이 물질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물질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것이 물질이고 그 물질을 통해서 당신의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물질을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을 안 해. 그 이면에는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물질을 도구 삼아서 내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이 모든 가치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나의 이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된 사상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현하는데 자본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게 젊음, 뭐 지식, 또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을 하든지 부정하게 번 돈 가운데 일부를 뭐 이웃을 위해서 기탁을 하든지 자식 결혼식 될 때가 돼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목사 주례를 받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 의미가 없는 거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피조 세계의 모습이 우리의 그 궁극적인 가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냥 사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모두 다 자기를 집중시키고 그것을 그 소중한 것을 중심으로 우주의 중심인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구도들이 재편되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목적대로 전심으로 이 자신의 삶을 다 모아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시고 자기는 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의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다 그러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지 하고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자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은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삶이 결국 뭘 가져다 주냐면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지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가끔 나와서 나 좀 용서해 주고 나 좀 사랑해 달라고 막 울부짖는데 그건 진실해. 진실한 것 같아. 근데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시면 그 평안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는 삶의 힘을 보태준다. 예? 그러니까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도 받기를 원해요. 예? 그런 건 없다. 예?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자리에 오셨느냐? 내가 중심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당 간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중에 그것을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가서 자기 좋은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짐승처럼 미친 듯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이 뭐냐? 그런 삶이 마지막에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보다 더 커다란 고통과 견디기 힘든 이 영혼의 공허감 이외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남의 얘기 말고 여러분 자신의 얘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날들 있죠, 그죠? 예. 특별히 어둠 속을 헤매면서 살았던 날들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둠 속에 살았던 날들이 있는데, 신앙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있어요? 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다가 죄가 주는 떡 한 덩이 먹고 해죽거리고 웃다가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죄 때문에 더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면서 짐승처럼 괴로워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은 그게 인생에 가져다 준 의미가 뭐냐. 그래서 성경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리즈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난 창조주가 필요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중심에는 내가 홀로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고백을 하든지 양당 간의 결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방황하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선한 삶이고 또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또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행복과 인간,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온 우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에 비로소 창조의 그 원래의 광휘, 스플렌더를 온전히 드러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창조의 광휘를 온전히 드러내게 되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이 세상이 인정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존재에 있어서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생활에 있어서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화의 영역과 정확하게 일치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존재에 있어서 그 사람이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인격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충만한 신성, 하나님의 신성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였듯이 인간의 존재와 이 사람이 바깥으로 쏟아내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뉘어지지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느니라. 쉽게 요약을 하면 악인은 악을 행하고 선인은 선을 행한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속에서 쌓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하던 사람이 선하게 변화되어 갈 때에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한 이유는 여러분 속에 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삶을 보면 선과 악이 50대 50의 비율로 쭉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개 선이 지배적이거나 악이 지배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존재가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변화의 핵심에는 영혼의 변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것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남겼는데 다섯 달란트 맡을 종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었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내면의 존재적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외적 삶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또 악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도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두 개가 만약에 분리될 수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착하나 게으른 종이여. 악하지만 충성된 종이여.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분리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악한 종에게서는 게으른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리고 착한 종에게서는 충성된 삶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머리에다가 빨간 띠 두르고 데모한다고 해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그런데 신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에 이 등뼈가 부러져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등뼈가 부러져 버리고 그래서 펄펄 뛰면서 죄인들을 그 죄의 인간들을 죄 신자들이라도 그를 삼킬 자를 찾도록 그렇게 열렬하게 역사하던 이 마귀가 이 등뼈가 부러진 거죠. 그리고 거의 반신불구가 되어서 침을 흘리면서 바닥에 질질 기는 상태가 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손에 들어온 죄인들을 잡아서 역사하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놓지 않고 신자들이라고도 삼키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 안에 있어 똑같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죄가 그 마귀처럼 펄펄 뛰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등뼈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거듭난 우리의 새 사람이 그 마귀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 등뼈가 부러진 이 반신불수가 된 이 죄의 세력을 머리를 짓밟고 그리고 그걸 딛고 일어서서 거의 영향을 못 미치게끔 그 머리를 깨고 짓밟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 성품을 따라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 그 창조주 하나님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굉장히 커다란 만족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계속 자기 안에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죄의 세력들을 머리를 깨트리고 짓밟았던 발들의 힘이 점점 빠지게 만들고 이 죄가 다시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죄의 계획은 우리를 점점 그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그 목적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신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서 자기가 비록 제법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해하게 함으로써 사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말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질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처음 거듭날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에 지위가 많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래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창조의 목적을 이탈하는 것 아니에요. 이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 같은 것은 그 자체 안에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탈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만 매개체일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니라 자기를 창조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구도 거기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누구든지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피조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정말 아름다움을 뽐내든 꽃일수록 시들어갈 때의 그 모습이 너무 흉해요. 그 왜 꽃 중에서도 보면은 꽃인지 아닌지 그렇게 특징이 없는 그런 꽃들 있잖아요. 들에 핀 뭐 이렇게 들국화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시드는 모습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흉하게 느끼지 않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장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향기를 바라던 백합은 특히 더 그렇죠. 그죠? 그 시들어갈 때 그 모습. 네? 너무 싫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것도 너무 뽐내지 마. 건강한 것도 나중에 나이 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오히려 젊었을 때 펄펄 날든 사람이 나중에 연약해지고 나면 사람들 보기에 너무 측은해요. 저 호랑이같이 펄펄 뛰던 인간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등뼈 부러진 고양이 모양 저러고 사는구나. 젊었을 때부터 골골 하던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아직도 기력이 꽤 남았네. 또 젊었을 때 얼굴이 아주 예쁜 것도 너무 자랑하지만 어? 왜? 아니 내가 못생겨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랑할 게 못 돼. 그래서 말이죠.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들이 그 자기의 말년을 이 매스컴에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그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전 세계 팬들의 가슴에 그냥 남겨두고 그냥 사라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거지. 20대 때 꽃 같은 아름다움이 40대에 시들고 50대에 그 변질되고 60대, 70대 이게 그렇게 이게 망그러져가는 그 과정을 모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아름답던 그 머릿속에 남았던 그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그 많잖아요. 그죠? 우리도 청소년 때 그렇게 밤이면 잠 못 이루게 하던 그런 배우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야 뭐 나 알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나는 그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죠. 나 이름 대라 그러면 내가 한 열댓 명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끔 어떻게 그 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건 내가 싫어요. 그리고 너무 비참해 보여요. 그래요. 근데 원래 못생긴 사람은 좀 나아요. 왜 젊었을 때도 별로 특징이 없었는데 나이 드니까 조금 특징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젊어서는 못생겨서 못생겼고 나이 먹어서는 늙어서 못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인간으로 하여금 뭐 이렇게 그 허무함을 느끼게 만들지 않아요. 네?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 목사님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하시냐. 그래서 그게 난 무슨 소리인지 안다. 내 마음속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또 낫지 않아도 말은 그렇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영광과 이 세상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꽃이 시들고 나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찾아갈 때도 그 사람이 추해 보이지만 죄에 의해서 조차도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고 그 창조의 계획을 쫓아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창조의 원래에 의도하셨던 그런 존재로 변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이 세상에 임금들이 꽃으로 꾸몄은 저 황금의 면류관은 광채를 잃겠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두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이해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치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 속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장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실제의 삶이에요. 그 삶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전포괄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가만히 이렇게 차려자세하고 부동자세로 이 전구처럼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연결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먹을 거 먹고 그리고 활동하고 부부 생활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 끊임없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광을 드러나는 상태를 유지하고 더더욱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동해야 됐다 이거죠. 그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당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맞물려 있었지. 어떤 삶이 따로 이렇게 구획이 지워져서 그런 삶과 안 그런 삶이 따로 구분이 지어졌던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예배도 따로 생기게 되었고 또 신앙과 실제의 삶 무슨 뭐 또 뭐 영 뭐 그런 거 구분이 생겨나게 되었지. 처음에는 전포괄적인 삶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이었단 말이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그런 모든 삶을 포괄하는 그 속에서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회사에 가서는 거짓말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가정에 가서는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 그건 틀린 거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온 세상에서의 중심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싶으셨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칸막이를 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았으면 교회에 와서 깊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이 되고 회개했으면 그렇게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그 변화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한 그 결심을 따라서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그 경로를 따라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는데 그 구약 교수가 들어와서 창조에 관해서 답을 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답안을 쭉 썼어. 그래서 A학점을 줬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연과학 개론 시간에 와서 그 교수가 답안을 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뭐 이제 일반 과목이니까 공통 과목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썼더니 전부 다 진화론을 쓰고 나간 거야. 신학과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 어떻게 그러니까 김남준 교수가 문제를 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연과학개론 교수가 문제를 냈을 때에는 그 교수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너 입장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아니면 진화했냐. 그 뭐냐 이게. 어? 네가 만약에 진화했다고 믿으면 그러면 내답 안에도 진화라고 써야 돼. 그리고 창조했다고 믿으면 네가 그 과목 때문에 낙제를 할지라도 선생님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고 써야 되지 않냐. 어? 설마 그거 낙제 맞았다고 그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네가 낙제를 당하겠냐. 또 낙제를 당한다 그래도 그 학교에서 널 쫓아낸다 그래도 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든지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세상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안을 써내고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쓸게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삶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을 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교회에 가두고 자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죄와 고통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뜻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삶이라요. 복음 전파의 삶. 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고 그 인간이 어떻게 그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켰으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는지를 인간에게 알게 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철학과 수많은 인간의 사상과 그리고 인간의 많은 그 지식들이 결코 그 인간을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창조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안 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주님이 온 창조세계의 주인이신 것과 인간은 그 창조주에 의해 지음받은 티끌만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줄 때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던 불행했던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바깥에 있는 당신의 많은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들도 인도하여 나와 함께 있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있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영혼을 죽게 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살게 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게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이탈한 가운데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며 살게 하던 모든 하늘의 자원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있어서는 캄캄한 어두움과 죄로 말미암는 가시와 엉겅퀴에 부딪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 대가로 얼마간의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와 자신의 만족을 누린다 한들 궁극적으로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결말을 통해서 타락의 결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만약에 그런 삶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온 우주의 중심이신 이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나는 그 창조 세계의 한 일부분일 뿐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의 일부분일 뿐인 나 같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 내가 티끌 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한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보석과 같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빛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죄인 이글거리는 욕망에 타는 눈빛으로 더러운 가슴을 부여안고 죄를 추구하면서 살면은 결국은 죽임당한 짐승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지옥에 불붙는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온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난 지존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하셔서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 위치를 지키며 나같이 쓸모없고 더러운 죄인을 통해서 발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는 오늘 말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탈하고 은밀한 죄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양보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의 주권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대들에게 난 말합니다. 행복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 위에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그 창조의 세계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이 창조 세계에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고통밖에는 가져다 준 것이 없는 그 죄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이 제자리에 갖다 놓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혔던 여러분들을 깨끗이 씻어서 정말 주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낸 훌륭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